동화 한국어 버전 해리스와 친환경 농장. 아주 먼 옛날 영면이라는 이름의 상기스계는 마쿠나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꽤 오래된 난쟁이 부족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산꼭대기에는 친환경 농장을 가진 해리스라는 성격 좋은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해리스는 일을 열심히 했죠. 아, 저 사람은 해리스가 아니에요. 해리스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게으르지도 않고요. 저기, 이분이 해리스예요. 농장을 사랑하는 쾌활하고 재밌는 난쟁이죠. 나쿠나 마을의 신선하고 싱싱한 과일과 채소는 모두 이런 농장에서 나와요. 해리스가 키운 과일과 채소들은 항상 신선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곤 했죠. 이 채소들 좀 봐. 정말 신선하다. 해리스의 과채에 마법이 들어있는 것 같아. 맞아. 또 성격도 좋으시고 말이야. 사람들을 속여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잖아. 채소를 3배나 비싸게 파는 이웃사람 조나스랑은 완전 달라. 아, 맞다. 제가 조나스를 까먹었네요. 해리스가 착한 것만큼 조나스는 나쁘기 그지없었어요. 구두쇠에 욕심 많은 노인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나스는 마쿠나 마을의 유일한 농부였고 그는 그 사실을 자주 악용하곤 했어요. 사람들에겐 선택권이 없었죠. 해리스가 가게를 열기 전까지는요. 그 후로 사람들은 조나스가 아닌 해리스의 가게를 방문했죠. 저기, 이사가 얼마예요? 사과 두 개, 은하 네 개만 주시면 됩니다. 어이, 장난해요? 이리 와, 리코. 해리스 내로 가자. 거기가 더 나아.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간 가게 문을 닫고 새 직업을 찾아야 할 판이야. 해리슨의 농장에서 나오는 과일이랑 채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싱싱하고 빨리 자라나는 건지 궁금하단 말이지. 조나스 동생, 너희 물건은 아무도 안 사는구나. 이렇게 다 썩고 바닥에 뒹굴고 있네. 이 불쌍한 영혼에게 기부 좀 하지 그러나. 나이트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일세. 어이, 저리 가. 난 봉사로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조나스와 달리 해리스는 그의 집 앞을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자주 나눠주곤 했어요. 받으세요, 로니. 채소를 좀 넣었으니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드세요. 혹시 더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오시고요. 당신은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천사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그에게도 비밀이 있었죠. 그의 과일과 채소들이 그렇게 싱싱할 수 있었던 건 세 명의 조력자 덕분이었거든요. 덤, 브록, 그리고 주크죠. 산에서 나오는 이슬과 그들이 만드는 특별한 비밀 비료가 바로 과채들을 싱싱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었어요. 물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묘목들이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곤 했어요. 해리스에게 농장이 있지, 이야이야오. 노래하고 춤추며 쑥쑥 자라나, 이야이야오.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는 해리스의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이었죠.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던 해리스는 당분간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농장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채소나 과일이 필요하거든 언제든 가져가도 좋다고 했죠. 따님에게 저희 안부도 전해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해리스를 배웅하던 그때 조나스도 그들 사이에 섞여 해리스의 농장을 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해리스가 자리를 비웠으니 나에겐 저놈의 농장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야. 마을 사람들이 꼼짝없이 내 가게로 오게 해야 한단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잘 생각해봐야겠어. 마을 사람들은 주인 없는 해리스의 농장에서 과채를 가져다 먹었고 탈난 사람도 없었죠. 모두가 행복했어요. 조나스만 빼고 말이죠. 이런, 이래도 사람들이 내 과일을 안 사가잖아. 이 과일들도 해리슨의 농장에서 가져온 건데 말이야.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어. 조나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어서 오게, 조나스. 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온 게지? 맞아요. 제 이웃의 농장을 망가뜨리고 싶어요. 제 사업에 방해가 돼요. 그럼 그의 사업에 영향을 끼친 유일한 사람을 찾아갔어야지. 그게 누구죠?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자 이름은 닥터 스트레인저, 닥터 이븐 스트레인저라네. 그 사람은 자네의 목적을 완벽히 이뤄줄 약초를 갖고 있을 게야. 그게 있으면 곧 하늘에서 과일과 채소들이 비처럼 쏟아질 걸세. 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조나스는 사악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를 찾아갔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이건 말도 안 돼. 결국 또 환자라니. 말해보세요, 조나스.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 찾아왔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왔어요. 뭘 나아지게 하려고요? 당신과 내 사업 모두를 말이에요. 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건데요? 당신은 내게 마법의 약초를 좀 줘요. 오늘 저녁에 해리스의 그 작은 친구들이 잠들면 약초를 농장 이곳저곳에 뿌려 그의 농작물을 모조리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시각에 조나스는 몰래 해리스의 농장으로 들어가 밭 여기저기에 약초를 잔뜩 뿌려댔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게서 채소를 사야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농장에 왔을 때는 멀쩡했던 해리스의 농장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농작물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전부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어쩌면 좋아?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선택권이 없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조나스의 가게에서 세 배나 비싼 돈을 지급하고 사야 했어요. 머지않아 집으로 돌아온 해리스는 멀쩡했던 농장이 순식간에 바짝 마른 불모지로 변해버린 것을 보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저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필요를 줬어요. 물론 물도 규칙적으로 잤고요. 노래도 불러줬는데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게 방법이 있어. 내 딸아이의 농장에서 이 마법의 비료를 가져왔단다. 이건 말라 죽은 작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성장도 빠르게 해준다더군. 훌륭하네요. 그리하여 톰, 브록, 그리고 주크는 마법의 비료를 농장 곳곳에 뿌리고 물을 주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조력자들이 비료를 뿌린 땅에 물을 다 뿌리자마자 그 마법의 비료는 이미 있던 마법의 약초와 섞였고 그 순간 온 마을이 지진난 것처럼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지진인가 봐요! 모두들 피하세요! 도망쳐! 도망쳐요 모두! 아니야!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혼돈과 공포 속에 갑자기 연명산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산 꼭대기에서 과일과 채소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일과 채소들이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우와, 그 점쟁이 정말 맞았나 보네. 어서 주우러 가자.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모두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과일과 채소들을 줍는데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엄청 싱싱해요. 해리스 아저씨네 농장 것 같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조나스 역시 달려나와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떨어진 과일과 채소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손실에 보상을 좀 받아야겠어. 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어디 한번 먹어볼까? 하지만 조나스에겐 조금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한 입 베어물자 과일은 모래로 변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조나스는 다시 한번 다른 과일을 주워들었어요. 이리 내놓으셔. 뺏어봐야 소용없어. 그냥 모래로 변화변한다고. 하지만 로니가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는 거짓말처럼 멀쩡했어요. 제 입맛엔 좋기만 하네요. 뭐요? 왜 내가 먹었을 때만 모래로 변하는 거야? 바로 그때 로니가 점쟁이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넌... 내 이름은 행운의 천사 펠리시티다. 지난번에 널 만났을 때 자넨 내게 이웃의 농장을 파괴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지? 남에게 불행을 바라면 자신에게도 불행이 생긴다는 걸 네가 깨닫길 바랬어. 그리하여 다른 이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너에게도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길 바랐지. 이를 들은 조나스는 자신의 행동에 너무나 부끄러워졌고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는 지체 없이 농장에 있는 해리스를 찾아갔어요. 해리스, 그동안 나쁜 이웃이자 못된 친구여서 미안하네. 자네 농장을 병들게 한 범인은 바로 나였어. 그리고 자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왔네. 자네만 괜찮다면 자네와 함께 작물을 가꾸고 과채들을 함께 팔고 싶은데 어떨까? 너무 자책하지 말게, 친구. 자네를 용서하지. 자네는 정말이지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밭을 한번 가꿔볼까? 어때? 그리하여 조나스와 해리스는 이제 면적이 두 배가 된 밭에서 서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세 명의 조력자, 톰, 브록, 주크와 같이 춤을 추며 노래했고 마을 저녁에 농작물을 팔았답니다. 해리스의 농장이지 이야이야오. 노래하고 춤추면 쑥쑥 자라나 이야이야오.